괜찮아 괜찮아 마음 편케 떠나가 어차피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무슨 이유 붙이지 말고 마음 편케 떠나가 사랑도 때가 되면 변하는 것은 매달려 구걸할 건 없잖아 사랑이 식은 건 누구 죄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마음 놓고 떠나가 어차피 떠나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이유 붙이지 말고 마음 놓고 떠나가 돌아선 그 마음을 잡아보려고 매달려 구걸하진 않겠어 사랑이 식은 건 누구 죄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사랑이 식은 건 누구 죄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